모든 동물들이 존중받는 도시 허프토피아. 다양한 동물과 가족을 이루며 사는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실제 동물 사건을 다루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허프토피아로 떠나볼까요? 모든 동물들이 존중받는 도시 허프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동물사건 전담경찰관 김미랑입니다. 오늘은 허프토피아의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대형마트에 가면 어떤 코너를 가장 좋아하셨나요? 저는 토끼, 물고기, 햄스터처럼 동물을 파는 곳에 먼저 달려가곤 했는데요. 어린이의 눈에는 그저 귀여운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만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보다 많이 성숙해진 지금은 그곳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허프토피아에서는 동물들을 사고 파는 상점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셀레나 고메즈, Lose You to Love Me. I promised the world and I fell for it. I put you first and you adored it. Set fire to my forest and you let it burn. Sang off key in my chorus, 'cause it wasn't yours. I saw the signs and I ignored it. Rose-colored glasses are distorted. Set fire to my purpose, and I let it burn. You got off in the hurting when it wasn't yours. Yeah, we'd always go into it blindly. I needed to lose you to find me. This dancer was killing me softly. I needed to hate. Turn me down and now it's showing. In 2 months you replaced us like it was easy. Made me think I deserved it in the thick of healing. Yeah, we'd always go into it blindly. I needed to lose you to find me. This dancer was killing me softly. I needed to hate. Fell for it. I put you first and you adored it. Set fire to my forest and you let it burn. Sing off key in my chorus. 현재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곳들은 예전보다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 유튜브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죠. 그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깨끗하고 넓은 환경에서 동물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해 다양한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체 수의사 및 연계병원을 통한 건강검진, 수술비 등 다양한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전문 자격을 가진 반려동물 관리사들이 직접 케어해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 밖의 복지들도 살펴보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연예인들이 이용해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곳이면 믿고 분양해도 되겠어. 나도 키우고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쉽게 홍보되고 있는 이곳의 좋은 복지 시스템과 시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살펴봐요. 봉산 Yesterday. Yesterday, lost my lover, never had it so good. Now you've gone and left me. I've been alone all night long, and this morning find myself waiting for you. I want you to tell me, baby, why you left me. Oh, for so long I was so you knock down my defense. It hurts my soul and waste inside and trans my world with your 대중에게 잘 알려진 유명인 부부가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SNS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비판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티즌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유기견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유명인이 펫숍을 통해 분양받은 사실을 알린 점. 그리고 강아지의 적응 문제와 관련해 유기견을 향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었죠. 이에 부부는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을 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무게와 그 이후의 책임감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진심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반려견을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먼저 조사한 분양시설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깨끗한 환경, 좋은 복지가 정말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함은 아닐까요? 좋은 반려동물 입양 문화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고민. 시간은 내게서 쫓기듯 계속 멀어져만 가. 괜찮으려 해도 생각이 많아 나는 더 Let me go aside. Yeah, yeah, yeah. 딱히 갈 곳은 없어도 Whatever you, yeah, you want. 난 그저 발을 조금 내려. Yeah, yeah. And never know myself enough. 차를 타고서 driving. 어디라도 가야 해. Now but still 여전히 still. 좋은 반려동물 문화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정부 정책도 이런 생각을 점점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통계청은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관련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지, 키운다면 어떤 종류인지를 함께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제 반려동물도 가족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동물들이 존중받는 허프토피아 주민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공식적으로 동물 친구들이 단지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는 거니까요.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 있어요. 바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인데요. 간단히 소개하면 무인도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힐링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놀러 갈 수 없어서 답답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가 모르는 생활 지식을 소개해주기도 하죠. 또 저번 라디오에서 말씀드린 제주 동물 친구들의 소개글 기억하시나요? 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어쩌면 동물의 숲이란 게임이 그들과 우리의 공존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공존이라는 말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고 그 점을 서로 존중해준다는 것이죠. 사고판다는 말이 과연 이와 어울리는지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10cm 타잇. 근처에 못 버틸 것 같은데 그게 뭔데 착하게 기다리는 게 보고 싶은 너는 보이질 않고 나 이러다 죽겠는데 나 지금 위험해 내게 함께 안 길어가야 해 절대 속도는 줄이지 못해 그대로 날 받아줘 꼭 그래야만 해요 해요 잊지만 넘어야 돼 저 벽을 가뿐하게 난 날아가 내게로 가 난 지금 위험해 이제는 위험해 안 길어가야 해 안 길어가 속도는 줄이지 이제로 날 받아줘 꼭 그래야 없이 잠들면 안 될까 사실은 난 널 만나기 전에 말도 못할 만큼 외롭게 있었단 말이야 이젠 못 버틸 것 같은데 I'm running again running again 그대 착하게 기다려 저는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때 가족 소풍의 필수 코스였던 동물원이 동물학대 논란의 중심이 되고 또 지금은 야생의 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새로운 주장도 있습니다. 펫숍도 같은데요. 이전에는 펫숍 분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고 동물은 사고 파는 소유물이란 인식이 강했죠. 선진화가 진행되면서 나의 권리를 넘어 인권, 동물권, 환경권 등등 고려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순 있겠지만요. 설령 내 생각이 바뀌지 않더라도 새로운 목소리를 무작정 비난하지는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존중받는 도시 협토피아는 존중받을 수 있는 모든 존재가 존중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기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PD 전하영, 기술 이존원, 진행의 김미랑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UBS